I'm the one in my zone. 다른 애들은 삐어 처치한 바보들 좀 봐. 이건 무슨 일이야? 그럴 필요 없어 난 it's okay. I'm so girl 가슴만 더 뜨겁게 지워버리지 널 부드럽게. Go, go, go.